뜻도 술에 잔지했다 아시아 뜻나서 문바 뜻나서 모세 서란 거 하쿠 눈랍도 허토 아시아 허나 바르푸디 미안이야 띠 없고 몬스터 지사